조선외무성군축및평화연구소의 초청에 의하여 알랭 귀대띠 지역개발계획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 제네바 안전정책센터 대표단이 12일부터 16일까지 조선을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방문기간 외무성 군축및평화연구소 사회과학원 일꾼들을 만나 현 조선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진행했으며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하고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.